우리나라 건설자들의 협조로 러시아의 깜차트카 변강에 물놀이장이 완공됐습니다. 준공식이 지난해 12월 30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러시아의 깜차트카 변강 행정부, 깜차트카 건설회사 인사들, 군중들과 울라지보스토크 주재 우리나라 총영사, 해당 부문 일꾼들이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는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